타락한 마인드로 깨버려 하늘 위로 문을 또 두드려 약점만 오는 세상 따윈 뒤집어 소년의 cry yeah. 그만해 젖은 날개 네가 선택한 하늘은 fall oh yeah hey I'm go 숨들지 못해 깊이 잠긴 절망 속에 불빛 비친 다시 일어선다 또 가슴이 뛴다 더 높은 곳으로 밝혀버릴 테니 선이라는 가면에 숨어있는 나를 카메라를 잼을 삼았어 커다란 바위 요놈 모두 부숴버려 You will never ever be me 무너져가는 네 다른 이미 날 보는 저도 You can bring me down 가식적인 너의 손짓 아파한 우릴 놀림 수 어찌른 이 판의 승자 세뇌되어버린 넌 꼭 기억처럼 faded yeah.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이 created 가시가 다르다는 no. 이유로 행한 범죄 더 이상은 참지 못해 no. You will never no. ever bring me 무너져가는 You can stop 네 별은 이미 발버둥 쳐도 You can bring me down 세상이 하나가 될 chances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갈 시간이 됐어 끌어당겨도 but just you be a standing 시원한 싸움 끝 당당히 서있는 champion 교활한 너의 도약 끝났어 그 달콤한 유혹의 한입 하나가 된 파도 앞에 몸이 덜덜 또 네가 스스로 꺾은 나에게는 못 써 더 높은 곳으로 고개를 돌려봐 나 꺼져가는 네 별은 이미 발버둥 쳐도